이 시간에는 노래의 묘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나의 사랑, 나의 행복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생이란 무엇인가? 오신다 누가 보며 우리는 에바 하리라. 마지막 순간에 이더라 볼 때 웃으며 지옥할 지난 날이라고. 생이란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기록이 때 나르니. 봄넓이는 저 하늘가에 기록이 술지어 나네. 서로 다정히 젖고 부르며 나의 마음도 씻고서 가네. 아내 마음 기록이 끼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그 품을 못 잊어.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